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만경대 흉룡사적지 기념품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만경대 흉룡사적지 기념품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안종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 동지, 박명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자나깨나 뵙고 싶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신 만경대 흉룡사적지 기념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세차게 설레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경대 흉룡사적지 기념품 공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열의하시고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며 현대적인 자크 생산공정, 멜라민 수지 제품 생산공정 등을 더 갖추어 놓음으로써 기념품만이 아니라 갖가지 인민 소비품들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변시킬 때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 건설자들은 방대한 규모의 개건공사와 현대적인 자크 생산공정, 멜라민 수지 제품 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공장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키고 생산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옥소개 시를 돌아보시었습니다. 위대한 상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서 1979년 12월에 창립된 만경대 흉룡사적지 기념품 공장에서는 우리 흉룡의 만년제보인 흉룡존적지와 흉룡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에게 안겨줄 의의 있는 기념품들은 물론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일용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경대 흉룡사적지 기념품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 아래 태어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1984년 8월 평양시 경공업 제품 전시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하셨다고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뜨겁게 우려있는 공장, 당에서 깊이 관심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치어 수행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크 생산공정, 멜라민 수지 제품 생산공정, 기념품 생산공정, 제품 견본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종량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의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가방, 신발, 체육용품 등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수지 자크, 금속 자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술 공정을 새로 꾸려놓고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간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재직기, 성용기, 봉조기, 절단기, 검사기를 비롯한 모든 자크 생산 설비들이 최신식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부속 자재를 이용하여 자크를 생산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든다고 당의 국산화 방침 관철에서 자랑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의 자크 생산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학생 가방과 교복 신발은 물론 여러 가지 인민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크들을 원만히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수 경량방지공장에 국산화된 가방용 손 생산공정을 꾸려놓은 데이어 만경대 흉룡사적지 기념품공장에 우리식의 자크 생산공정까지 꾸려놓음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생산한 손과 자크를 가지고 만든 가방을 안겨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에서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멜라멘 수지 제품 생산 공정도 훌륭히 꾸려놓았으며 기념품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존재를 일으켰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경대 흉룡사적지 기념품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자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성화하고 자크의 형태와 색깔을 다양화, 다색화할 때 대한 문제, 제품 질 제고 사업에 큰 힘을 놓을 때 대한 문제, 멜라멘 수지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질을 철저히 보장할 때 대한 문제, 설비들을 애호 관리하며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실속 있게 할 때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후방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 때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험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 흉룡사적지 기념품 공장에 현대적인 자크 생산 공정, 멜라멘 수지 제품 생산 공정까지 꾸려놓음으로써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본류와 자세에 의거한 또 하나의 인민소비품 생산기지가 마련되었다고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해놓고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못내 기뻐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경공업 공장들을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활성화하는 것은 날로 늘어나는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있는 경공업 공장들을 훌륭히 개건하는 것과 함께 첨단 수준의 설비와 기술 공정을 갖춘 현대적인 인민소비품 생산기지들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올바른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이 맞으며 인민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인민들이 인정하는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 앞에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만경대 흉룡사적지 기념품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인민사랑의 불멸의 용도사옥을 새기시며 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충정의 교리를 다졌습니다.